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제법의 제상을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사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입으로 화목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위로부터 부으시는 놀란 성령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맛보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저의 발걸음을 주께서 재촉하여 주시고 한마음으로 또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능하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돈이오 그들에게 권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수든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스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가을이 끝자락에 와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이 시간 아뢰옵기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말씀하셨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환난 연단과 곤고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장차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이래 준비하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천에 난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타성에 쳐져서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가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육비에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생활할 때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기름부어 세우신 주의 종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그의 일생을 통해서 말세에 부르시며 합당한 종으로서 목양 일령으로 맡겨주신 양떼와 소떼를 마음으로 품고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원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배우에서 기도하는 사모님에게도 늘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돕는 배필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며 귀한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머리되고 꼬리되지 않은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과합기로는 오늘 우리 목사님에게 영력과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육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에 손본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군천사로 공의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인데 추운 겨울이라 그런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주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12월 달을 접어듭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겨울철로 접어들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세가 그 나이가 120이 되었어도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신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건강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행여라도 건강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 있습니까? 시공을 초월하여 성령님 찾아가 주시어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권능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구하기로는 아버지 하나님 힘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경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아버지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함께하실 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야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뜨거운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을 필두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두 뭉쳐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한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처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각 기관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 분의 신부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두 분의 은퇴 장로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우리 안수집사님들 모두 모두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일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알게 모르게 부흥되고 발전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놀라운 뜻이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탁하고 부족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우리 4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Yeah.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들어왔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만을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친히 전가해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초기 AD 4세기 이전의 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시대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 그때와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판이하게 다른 것이 많습니다. 교회의 형태나 양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의 뜻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그 당시 초대교회가 가졌던 영성, 교회로서의 참다운 교회의 모습, 성도로서의 바른 믿음의 생활을 본받자는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도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였습니다. 건물도 없고 교회 조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훈련된 일꾼들도 부족하였습니다. 오늘같이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온갖 억압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러한 중에도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였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더하여지는 어떻게 보면요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두 가지 별명이 붙었는데 하나는 뭡니까? 이들은 연병이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마치 전염병처럼 확산되어 퍼지는 이 선한 영향력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뭡니까? 이들은 연병이다.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급속도로 확산되잖아요. 악의 영향력이 이렇게 미치는 것처럼 이 선한 영향력도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은 가는 곳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했기에 이 그리스도들이 가는 도시마다 온 세상 도시를 완전히 뒤집혀 놓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오늘날보다도 교회도 적었습니다. 성도들 수도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로마나 유대사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까? 이들은 연병이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다. 무엇이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 이토록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어느 날 부신과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나약한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가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영성, 초기 그리스도들이 보여주었던 참 성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본받고 교회를 회복하자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칠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오늘 본문이 성령 충만하였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같은 영성이 가장 첫째 특징 뭔가 하면 회개의 영성입니다. 오늘 37절 보실까요? 우리 37절 우리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시작. 우리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복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정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이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 못 박아 죽게 한 강팍한 자들입니다. 조금 전만까지만 하더라도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막 방언을 하며 막 이런 모습을 보고 세술에 취하였다, 정신이 돈 자들이라고 성령을 멸시하며 그들을 조롱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 설교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울은 우리의 육신의 겉모양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 마음속까지도 꿰뚫려 보고 있는 이게 말씀의 거울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감출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사람들은요 겉을 보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뿐 아니고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분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치우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네요. 지금 제가 거룩한 성문을 놓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깨뜨려 볼 때 정말 설 수 없는 죄인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떠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이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되자 그 죄를 통회하며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람들 대개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면요 싫어해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충고지만요 듣기 싫어해요. 목사가 말해도 no thank you. 그리고 지적을 해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 오늘 우리,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알아요. 말씀을 다 지적을 받아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충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야,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에,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분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뭔데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치는 말씀이지만요,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살 길을 주십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베드로가 전한 대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다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귀로 듣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말씀이 나의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막 뒤흔듭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회개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이 무뎌졌거나 강팍해졌거나 병이 들어진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우치지 못해요. 근데 말씀이요, 이 길로 왔다가 이 길로 흘러가지 우리 마음에 뿌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함이 없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함이 없이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함이 없이 성령의 어떤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회개했다고 하면서 날마다 와서 눈물 흘리고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죄인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회개하면서 또 뒤돌았으면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거짓된 것.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회개의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마음을 찔리고 내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받으면 초대교회들처럼 우리가 가슴을 치며,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바로 살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희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둘째는 말씀과 기도의 영성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계십니다.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자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자, 보십시오.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들 다 삼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성령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서로 만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상종도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도 한 번도 보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도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기도 한번 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몰랐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자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교제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 한번 하지 않던 그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이 기적입니까? 교회 생전 한 번도 나가지 않던 자리 어느 순간에 교회에 나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아멘. 말씀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리 어느 순간에 성경을 펴들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자꾸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이게 예배자에 나오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거 여러분 개인에게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을까? 아멘.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기도에 대한 나와서 막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듣는 자들이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지 않던 자들이 말씀을 보게 되고, 교회 나오지 않던 자들이 막 교회 나와서 막 주의 힘쓰는 것. 뭡니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왜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또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교회 나갈 필요 있나? 집에서 그냥 혼자서 믿으면 되지. 요즘 또 여러분 TV가요, 인터넷 TV가 나와가지고 그냥 줄 교회 안 나고 딱 앉아가지고 인터넷 방송 틀어놓고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는 무슨 뜻이 아닙니까? 그 꿀하면 뭡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골치예요. 방 안에서 인터넷이 참 좋지만요, 요즘에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면요, 전동민 목사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태여 이렇게 설교 못하는, 예? 목사님 설교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들어놓아가지고 딱 틀어놓고 그러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잘할 수도 없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한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쉬면 영적인 힘, 영역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성 영역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쌓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 말씀 듣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연적으로 이 영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역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무력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경고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나가서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이 비유는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제사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 이전에 우리 속에 역사하던 악한 영들이 다 떠납니다. 할렐루야. 다 떠나고 그 자리에 누가 가십니까? 예수의 영인 성령이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떠납니다.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떠나요. 예수의 영이 떠나요. 그럼 우리가 다시 뭐가 됩니까? 빈집이 됩니다. 빈집이 되면 또 빈집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나갔던 악한 영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이전에 나갔던 악한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뿐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떤 이유든지 타락하여서 떠나게 되면 예수 안 믿을 때보다도 더 추하고 더 악하게 됩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나아지. 참 이상하지요? 오늘 그저 마찬가지인데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 우리가 호시탐탐 무슨 논의가 우리가 틈이 있으면 우리에게 조그만 틈만 보이면 들어와서 주거지를 삼고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이 틈이란 말이 원에 보면요 바늘구멍이라고 했어요. 바늘구멍이 얼마나 아십니까? 근데 꼭 바늘구멍만 틈만 보이면 방심만 하면 언제든지 그 틈 사이로 누가 들어옵니까? 이 마귀 새끼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혼든단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지붕이 러블 루핑이에요. 이게 플랫 러블이 돼서 이게 고무 두께 이렇게 뚫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못이 박히거나 이렇게 조그만하게 구멍이 되면요 이 물의 침투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비가 올 때보다도 눈이 쌓일 때 이게 그렇게 눈이 녹아내리면요 그 눈이 물이 돼가지고 그 조그만 틈새 사이로 이렇게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새 지붕이나 근데 여러분 마귀가 어느 우리를 늘 주시보다가 우리 속에 조그만 틈을 보이고 방심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있지 말고 열심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믿으신 마음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받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겨자씨 가는 초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내 심령의 교회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모이기를 힘씁시다.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다른 별 수가 없어요. 다른 특수한 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풍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말씀의 가르침 배우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힘써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막이 역사에도 방해도 넘어가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잘 신앙 잘 잘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말씀을 사모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 영적 건강의 상태를 재볼 수 있는 척도예요. 척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 자신이 알아. 마지막으로 나눔의 영성입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4, 46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인 세 가지 나눔이 있습니다.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모여서 자신들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것이다 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의 본성은 움켜쥐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린애 태어날 때부터 손을 보십시오. 딱 움켜쥐고 나오잖아요. 이 펼 줄을 몰라.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욕심 때문에 자기의 것을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가르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모은 양식과 재물을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에 쌓아둘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거나 베풀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았으니 이제 편안히 먹고 살자. 어리석은 거. 이 어리석은 자야. 왜 그렇게 사냐? 여러분 이 부자만 그랬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이 부자처럼 자기 배만 위하는 이기적이고 베풀 줄 모릅니다. 현대인들이요 갈수록 이기적이 돼가지 않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은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움켜쥐었던 것을 쌓았던 것을 자기 소유를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이미 초창기에 교회들이 세워질 때 이 초창기 목사님들의 희생이 참 컸어요. 지금 이민 역사가 1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통계를 보면 미국에 세워진 이민교회가 한 4,500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죠. 근데 초창기에는요, 각 주마다 교회가 별 게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1974년도에 이민 오셨는데,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정착하셨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죠. 74년도 이민 초기 아닙니까? 그때 한국 한인들이 별로 없을 때. 그때요, 공항에 누가 왔다 하면, 그걸 정보를 알고 공항에도 또 가서 그 이민 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아파트 구해주고 운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직장도 다 알선해주고 삶의 기반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들이 교회가 그것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교회 장소 건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피니스 교회가 어디 시작했는가 하면 우리 형님 집 차고를 개조해가지고 거기에 의자 몇 개 놓고 이게 식탁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교회했어요. 차고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주일마다 성도 차고 없으니까 성도들 가서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친 후에 또 그냥 돌려보지 않으시고 한국 없이 그때는요 콩나물이 겁나물 시대였어요. 김치 구경도 못할 시대예요. 근데 어떻게 구해서 주일날마다 한국 음식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친교를 나누고 또 갈 때도 또 집에까지 다 모시다 드리고 이게 가정이 교회예요. 교회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이빗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일들을 누가 다 했는가 하면요 목사님 집에서 또 목사님 자녀들이 희생양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희생과 수고를 인해서 이미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같이 건물을 가진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대개 가정집에서부터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집을 개방하여서 교회 장소로 기꺼이 내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어떻게 매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 집 빗장을 딱 잠가놓고 아무도 오게 하지 않고 자기도 가지 않아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자기끼리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누가 마음 나무랄 사람 없습니다. 자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믿는 성도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 한다면 빗장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아멘? 잠그지 말고 빗장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청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교회 모임이나 선한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장소로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삶이 진정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믿지만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 예를 마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영표 선수님을 선수 잘 알지요? 독실한 글자입니다. 지난해 은퇴를 하고 지금은 KBS 축구해설위원으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앙의 간증을 하는데, 그때 한 간증을 한번 들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8강전에서 두 골을 넣었을 때 두 골 다 이영표 선수가 어시스트해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때 이 스포츠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충분히 당신이 넣을 수 있는 볼이었는데 왜 그것을 넣지 않고 패스해 주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때 이영표 선수 말합니다. 내가 나누어 주는 공이 다른 선수에게 골로 연결됐을 때 제게도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골을 넣은 만큼 더욱 큰 기쁨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누구나 다 볼을 넣어서 빛을 얻고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빛을 내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 이것 또한 귀한 일이요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아멘. 다 1인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부유하게 하고 잘되게 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산성 여러분,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은사든지 나누기를 절개하십시오. 이것이 진정 성령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누리며 사는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고 말씀과 기도가 있고 함께 모여 나누는 교제와 사랑이 있는 이런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엌에 하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 사실 실제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7일 장로교회가 정말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영성, 초대교회가 같은 교회단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십니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와 같은 영성을 회복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와 성도들과 같은 정말 참 성도의 모습,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주여 이 교회를 회복해 해달라고, 나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달라고, 영적 회복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한 다가지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회의 모습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삶을 내게 가르쳐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같은 영성을 함께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를 보여주는 참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아들맨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제리 장로교회가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 놓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충만한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 사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나누는 교제를 통하여서 놀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개하시는 놀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체리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는대로 도우시사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생활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게 잘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베풀며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적인 자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좋은 건강을 회복하여 남은 생에 건강한 몸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여러가지 어려운 생활로 공고함으로 고통 중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시고 돌봐주시며 늘 하나님의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맡긴 사명 감당할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주의 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복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김우지 장로님 이렇게 무사히 잘 돌아오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대신 성도에 감사받아서 우리 한양의 박수 감사합니다.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바울성교회 친목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바울성교회 회원들은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각 기관 총회를 모입니다. 그래서 새해 기관 조직은 에녹회 70세 이상, 또 바울성교회 30세부터 69세 남자 성도님들, 에스더 선교회 30세부터 69세까지 여자 성도님들, 우리 바나바 선교회는 일부 성도 중심으로 기간이 조직됩니다. 그래서 기간 총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친교 후에 우리 한경비양 주관으로 이제 성탄절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빠른 시간 안에 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생명의 삶 교재를 많은 분들 신청하셨는데 아직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우리 이윤정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우리 새 한 해 동안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부 누저지 교회 주관으로 성탄연합 찬양예배가 12월 둘째 주일 저녁에 전대 장로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찬양 준비를 위해서 인만을 성가대에서 수고하시는데 12월 13일 또 20일 토요일에 성가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성가대를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식당은 이열자 집사님, 이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단 은하는 백열 집사님 생신 축하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영성을 회복하여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죄전을 하시는 주의 사랑 백성들 무리와 드린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